이렇게 달려가 폭풍 따윈 상관없어. 어쩔 수 없잖아. 지치지 않는 난 타오르는 불꽃 남자야. 거침없이 달려 나를 선 시선도 던져진 말들도 이제는 아무것도